자, 이런 질문 하나 드릴게요. 성경의 용어 가운데 용어 정리를 제가 좀 몇 가지 계속 해드리는데 침례 요한이라는 표현이 맞습니까? 세례 요한이라는 표현이 맞습니까? 자, 지금 침례냐 세례냐 옳고 그름을 따지다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침례와 그리고 세례에 대한 그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오순절 교파나 침례교단은 침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요. 천주교와 감리교, 또 장로교 등에서는 세례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성경의 의미이냐라는 것을 좀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세례, 침례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밥티스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동사로 표현하면 밥티조라는 말인데 이 말은 물에 잠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물에 잠기는 것이 밥티스마, 밥티조인 것이죠. 또 헬라어로 물을 뿌린다라는 단어 가운데 란티조라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밥티조라는 단어 썼다는 것은 물에 완전히 잠기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에 대한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헬라어 음역을 그대로 따서 베티즘이라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죠. 일본에서 성경을 기록할 때 여러 가지 교파적으로 이것이 논쟁이 되는 것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밥티스마라는 그 용어를 그대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 침례라는 것은 모두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던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왔다는 그 세례, 침례라는 것은요. 물 뿌린 것을 행했던 것이 아니에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이지요. 대표적인 것이 오늘 침례 요한의 침례입니다. 침례 요한이 행했던 침례는요. 세례가 아니고 침례였어요. 또 하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 또한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침례를 받으신 거죠.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것을 이해합니다. 저와 함께 수요일 날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이런 용어를 아실 거예요. 물이라는 것은 죽음을 상징해요. 성경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침례 받으실 때 유일하게 한번 물속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는 예수님께서 물속에 들어간 역사가 없어요. 그 예수님께서 물속에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하십니까? 오히려 물 위를 걸으시는 거죠.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계시록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갔을 때는 그곳에는 다시는 죽음도 없고 뭐도 없다? 다시는 바다도 없다는 거죠. 죽음을 상징하는 그 바다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일한 첫 번째 침례 받으실 때 물 뿌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동일시 되셔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죽는 죽음을 맞이하시는 것입니다. 상징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침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는 의식이기 때문에 머리에 물을 뿌리는 의식보다는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더욱더 성경적인 의미 가운데 더욱더 깊이 있고 의미가 있는 그러한 용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서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침례로 그대로 표현된다는 것이죠. 내가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모습을 통해서 이게 내가 죽고 구원받은 그 의식을 그대로 예표하는 것이 침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는 이런 성경상의 의미를 좀 더 살리기 위해서 침례를 계속 고수하고요. 침례라는 용어를 아직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집스러운 것이 아니고요. 배타적인 것이 아니고요. 성경적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은 물을 뿌리는 세례를 준 것이 아닌 물속에 잠기는 침례를 행한 자였으므로 세례 요한이라는 말이 맞습니까? 침례 요한이라는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 누가 봐도 알죠? 요한은 절대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침례를 준 거죠. 베티즘을 한 것입니다. 또 하나 요한의 그 모습 가운데서 제가 더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요. 요한이 의식주가 무엇이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고 어디서 살았느냐라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3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러니까 의복이 무엇이었다고 말을 하고 있죠? 낙타털 옷이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털옷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죽옷이었어요. 짐승을 막 잡아서 가죽을 벗겨내서 그 상태로 그대로 옷을 기워서 만든 아주 거친 털옷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털옷이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선지자의 복식을 상징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거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털옷인 거죠. 그 완악한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거친 그 마음으로 이스라엘 향해서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선지자들이 그 털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래서 그들이 털옷을 입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3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의 마지막 때에 선지자들이 사람을 속이려고 거짓 선지자들이 털옷도 입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뭘 말하는 거죠? 선지자의 복식이 원래 뭐였다? 털옷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저 사람이 선지자다 그러면 그 사람이 털옷을 입고 있는가? 그것으로 구분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엘리야 선지자가 털이 많은 사람이라는데 이게 원어 성경으로 보면요 털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털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정확한 의미로. 그는 털옷을 입었을 뿐만이 아니라 허리에 뭐도 둘렀다? 가죽띠를 두르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3장 4절에 있는 이 침례 요한이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두르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구약에서 어떤 사람과 연관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엘리야와 연관을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임하시는데 그 주님께서 임하시기 전에 내 사자를 보내겠다는 거죠. 근데 그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라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 3장에 있는 그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그 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일을 했었고 또 하나 말라기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 일을 와서 그 일을 할 것이고 오늘 침례 요한이 그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찾아보세요. 그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 주의 길을 평탄케 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다? 엘리야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엘리야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침례 요한의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선지자의 복식을 하고 엘리야처럼 허리에 가죽띠를 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1장 10절 11절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침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죠.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엘리야 선지자가 바로 지금 침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은 그런 선지자적 권위를 가지고 엘리야적 모습을 하고 오늘 선지자의 그러한 복식으로서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살펴볼 게 뭐냐면요. 엘리야가 먹었던 음식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4절에 보면 그 엘리야가 먹었던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고 표현되고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학자들도 많이 여기서 두 가지 논쟁이 있어요. 침례 요한이 그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은 꿀이거든요. 메뚜기와 꿀을 먹었다라고 표현하는 신학자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지역이잖아요. 풀도 없고 꽃도 없는 지역이고 사막기후인 지역이죠. 그런 곳에 어떻게 메뚜기가 있어? 그런 곳에 어떻게 꿀이 있을 수 있어? 어떻게 벌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이 메뚜기와 석청은 다른 것이냐라고 얘기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메뚜기는 당시 유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메뚜기 열매라고 부르는 쥐염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먹지 못하는 음식이에요. 어떤 때 먹냐면 그들이 배를 골아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들이 이 쥐염 열매를 가져다 먹는 것이죠. 마치 탕자 아시죠? 아버지의 둘째 아들 탕자가 그 돼지 우리에 가서 쥐염 열매를 먹었던 것처럼 아주 비천한 신분 가운데 있는 사람, 아주 미천해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이 쥐염 열매를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걸 먹었다는 거예요. 석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꿀이 없었기 때문에 사막에 있는 종려나무에서 나오는 시럽, 이게 약간 단맛을 내는데 아마 그것을 꿀과 같이 여겨서 먹지 않았을까라고 예상한다는 거죠. 뭘 얘기하냐면요.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이러한 쥐엄 열매와 종려나무에서 나는 그런 시럽을 통해서 가난한 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주 연약한 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검소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가 누구이기 때문에? 선지자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구약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주는 음식, 이 땅에서 주는 물, 이 땅에서 주는 그 여러 가지 보화, 그런 것만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무엇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말씀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야 라는 것을 실제로 몸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광야에서 그렇게 어렵고 검소하고 극빈한 그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상징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의 선지자적인 그러한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또 세 번째로 이 침례 요한이 살았던 그 주거지가 어디였습니까? 광야였죠. 마태복음 3장 1절에 보면 그가 광야에서 메시지를 전파하였다, 선포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나요? 왜 침례 요한이 예수님 오기 전에 사람이 낳은 자 중에 대단한 인물이었, 최고의 인물이었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아주 대단한 선지자였고 대단한 설교가였는데 침례 요한이 왜 도시에 가서 설교하지 않고, 왜 시내나 또는 도시나 사람들이 많은 번화가에 가서 설교하지 않고 사람이 없는 곳, 사람이 없는 인적이 드문 곳, 사람이 거의 찾아가길 꺼려하는 그 광야, 사막에서 그렇게 메시지를 전파했을까요? 그의 대상은 누구였을까요? 성경에서 광야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지역이 바로 이 광야인 거죠.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불순종했던 그 도시가 바로 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 가서 이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침례 요한이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그 선포 내용의 첫 내용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 땅에서 회개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아, 너희들 회개해라. 그가 선지자의 심정을 가지고 그 외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전역에 이것이 큰 울림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대단한 선지자가, 저 위대한 선지자가 왜 저 광야에서 그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는 건가 의아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찾아가서 그 메시지를 들어봤을 거예요. 들어보니까 생명의 말씀이죠. 들어보니까 자신들의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불순종의 죄악된 삶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거기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 광야 인접해 있는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더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침례 요한은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 배역한 이스라엘을 깨우는, 그 길을 평탄케 만들어주고 있는 그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은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때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한 상태이고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40장에서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라마에서 라헬이 슬피 울며 울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도 동일한 말씀인 거죠. 회복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이제 곧 돌아오게 될 거야.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샬롬의 그 메시아를 통해서 너희들이 평안 얻게 될 거야. 그러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거야. 그 외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배역했던, 너희들이 죄악을 저질렀던 그 죄로 말미암아 돌아섬이 있을 거야. 그랬을 때 하나님의 메시아가 와서 너희 가운데 참 은혜를 입혀줄 거야. 오늘 그것이 성취되었다라고 마태복음 3장 3절에 인용하고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회복을 말하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하는 이 침례 요한의 메시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침례 요한이 선포했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의 성경적 정확한 의미가 무엇이 있을까요? 두 가지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침례 요한의 메시지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침례 요한의 제일 첫 번째 선포의 메시지이죠. 천국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바실레이아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은요, 어떠한 지역적인 개념이나 나라의 개념이 아니에요. 바실레이아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킹덤이에요. 왕국이란 말이죠. 이 킹덤, 이 왕국은 어떤 말이냐면 나라나 지역의 뜻이 아니라 왕권이나 통치의 개념인 것입니다. 여기는 주권의 개념이 있는 것이지요. 어떤 지역인가가 아니라 누가 다스리는가가 중요한 것이 천국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은 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 바실레이아, 바로 하나님의 왕권을 가진 그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침례 요한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가까이 왔다. 이게 헬라어로 엔기조란 말인데 이것은 우리말 번역으로 보면요, 이런 느낌이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어떤 느낌이냐면 마치 천국이 좀 멀리 있던 것인데 이젠 점점 다가와서 이제 임박해 있어서 우리 앞에 있어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한글 번역으로는. 여러분 원어 성경으로 보면요, 가까이 왔다라는 말이 엔기조라는 말로서 완료 능동태로 쓰여져 있어요. 완료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이 말하는 천국은요, 멀리 있는 천국, 아직 임하지 않은 천국, 이제 코앞에 있는 천국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해져 있고 도래해져 있으며 이미 와 있는 천국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디 초점이 있냐면요, 온 것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초점도 있지만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천국이 여기에 와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 오심으로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삼일체 개념에서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하나님이 임한 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바로 그 천국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잘 잡으셔야 돼요. 마가복음 1장 15절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도 침례 요한과 같은 동일한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한 가지 단어가 더 첨부되어 있어요. 어떤 단어가 첨부되어 있습니까? 때가 찼다라는 단어가 첨부되어 있죠. 헬라어 성경에서는요, 이 때라는 단어가, 이 때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크로노스라는 단어와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라는 단어는요, 일반적인 시간의 개념이에요. 1년, 12달, 1시간, 1분, 1초. 우리가 누리는 일반적인 시간의 개념이 바로 이 크로노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카이로스라는 개념은 좀 달라요. 카이로스라는 것도 시간을 나타내지만 이 시간은 정해진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된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적절한 시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특히 성경에서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쓰여졌을 때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성취되었을 때,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신약에서 이것이 성취되었을 때, 이때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구약의 그 예언들이 신약에 와서 정해진 그때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었은 것을 표현한 것이 바로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 거죠. 그 때라는 단어가. 또 하나 그 뒤에 때가 찼고라고 했는데 찼다는 말, 이 말이 무슨 말로 되어 있을까요? 헬라어로? 제가 마태복음을 강의하면서 누차 강조하는 단어 있죠. 어떤 단어죠? 기억나십니까? 플레로라는 단어. 이게 바로 완성하다, 성취하다, 이루어지다의 의미인 것이죠. 신약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약에서 예표했던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신약에서 성취되었을 때 이 플레로라는 단어가 쓰인다고요. 그러니까 이 때가 찼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때가 이제 그 때가 이 가운데 임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죠. 바로 그 천국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정의하셔야 돼요, 이제.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고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잘 잡으셔야 돼요. 우리 기독교의 개념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내세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이 현세에 임하는 종교라고요. 이런 종교가 없다고요. 어느 종교에도 이런 종교는 없습니다. 내세가 현세에 임하는 종교, 그 천국이 이 땅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종교,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종교, 기독교가 유일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계시록 1장 6절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라라는 단어가 바실레아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죠. 우리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바실레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이 되는 것이죠. 즉 성도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라는요, 성도가 어떤 사람이냐, 단순히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끝나는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습니다, 예수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아무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성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땅에서 그 천국을 사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계세요? 우리가 성도라 그러면 이 땅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4장 17절 다 찾아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입니다. 그 나라는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늘 얘기하지만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한테 필요해요. 우리한테 정말 필요하죠. 그거 없으면 안 되죠.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우리는 그것만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그 외에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경험되어지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의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되는 그 칭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칭의받는 그 칭의,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그 칭의, 그리고 평강, 샬롬이잖아요. 평안을 누려야 되는 거죠. 이 땅에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괴롭지만 힘들지만 희락, 기쁨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이 땅에 사는데 병을 얻고 어려움을 얻고 힘듦을 얻고 죽을 병이 있는데도 이 땅 가운데서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는 자들이에요. 이 땅 가운데서 그 의로 말미암아 담대함이 있는 자들이죠.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 믿고서 나의 환경 가운데서 조그만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나 죽네 하면서 완전히 좌절하고 절망한 자들이 아니라 그 절망에서 일어나고 그 절망에서 우뚝 서서 그러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의 딸입니다 하면서 이 땅 가운데에서 미소를 지으며 평안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죠. 왜요? 그 뒤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천국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짧은 만남이었는데 그 가정과 신방을 하면서 차를 한잔 마시면서 그들의 고백을 들을 수 있었어요. 어떤 고백이냐면, 목사님, 불과 며칠 전에 자기 가정이, 부부가 다른 가정들과 함께 만남을 가졌는데 아주 놀라운 경험을 했다는 거죠. 잃어버렸던 회복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아픔이 있고 여러 상처가 있고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었고 그랬는데 어떤 계기로 말미암아서 마련되어서 그 가정에 모여서 함께 나눔을 하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나눴다는 것입니다. 아픔도 나누고 상처도 나누고 오해도 나누고, 근데 그 속에서 굉장한 치유와 회복과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더라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 말을 저한테 전해주는데 두 부부가 그 표정에서 저는 볼 수 있었어요. 천국과 같은 표정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목장에서 이런 모임들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속으로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천국이 무엇이죠? 예수 믿는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죠. 우리는 그것을 천국이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자들이 모이는 목장이 어딜까요 여러분? 거기가 바로 천국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목장에서 왜 우리는 천국의 삶을 나누지 못할까요? 왜 우리 목장에서는 그런 천국의 회복과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걸까요? 지금까지의 논지대로라면 답은 뭐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해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린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이 교회 나와서 찬양한다고 해서 모두 다 천국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예수 믿는 자들, 참 예수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회복과 기쁨과 그 놀라운 샬롬을 경험하는 자들, 그들만이 천국을 갈 수 있고 그들만이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천국을 경험할 수 있길 원해요. 세상이 말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하면서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때문에 정말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왜 저 예수님 믿지 않을까 그 갈망 때문에 괴로워할 수 있는 사람들, 내 옆에 있는 지체가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자들, 내 옆에 있는 배우자와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괴로워하면서 밤을 지낼 수 있는 자들, 왜 저들은 이렇게 좋은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지? 그런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지자 이 침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 두 번째는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려볼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요한은 어떤 원리로 얘기하냐면요, 천국을 경험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로 뭘 얘기하고 있죠? 회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요, 천국과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라는 뜻이 뭘까요? 그래서 메타노에오라는 건데 합성어예요. 이동, 변화라는 메타라는 단어와 마음으로 이해하다, 마음으로 숙고하다라는 노에오라는 단어가 합성화된 거죠. 그래서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내 마음을 돌이켜서 변화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적 동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 예수님 알아 하고 아무런 믿지 않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 알아 예배 드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자들이죠. 내 마음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는 나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된 자들, 그들만이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없으면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바로 회개의 정확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삶. 그래서 말씀에서 말하는 것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대로, 예수가 좋아하는 것대로 기도하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진짜 성도, 그것이 바로 천국, 그들이 바로 회개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것이 진행될 때 우리는 회개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회개한 자들이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통치를 받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들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만, 예배드리지만, 목장에 나가지만 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죄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를 막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거짓말, 도둑질, 뭐 간음, 살인, 강도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죄의 결과죠. 죄의 원천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게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 마음으로 모시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나의 주인 되지 못하는 것, 그게 죄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보다는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으로 생각될 때 그것이 죄인인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 판단과 내 의지대로 모든 것의 잣대와 기준으로 삼아서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 그게 바로 죄라는 거죠. 우리의 판단은 뭐가 돼야 되는 것입니까? 내 판단, 내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판단과 나의 기준이 되어질 때,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해되어질 때, 믿어질 때, 여러분 그것이 회개한 것이고 그것이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자들의 조건이라는 것이죠. 재밌는 것은 뭐냐면요, 죄인들은 이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은요 이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그래? 기독교가 왜 그래? 교회가 그럴 수 있어? 죄인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관계돼서 천국의 삶을 산다 그러면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있다는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무리 천국을 증거하고 아무리 좋은 말씀을 얘기하더라도 그들은 백날 들어도 그 얘기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죠. 이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이런 것에 대한 돌아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없는 삶에서 하나님 있는 삶으로 돌아서는 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이것은 양심의 뉘우침과 또 내가 단순히 착한 사람이 된다, 선한 사람이 된다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것은 내 죄를 뉘우치는 것이죠. 나는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 근데 그 하나님이 나 때문에 대신해서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셨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믿으면 내가 그 예수님처럼 되어서 나의 죄가 사함을 받고 내가 부활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네. 이 얼토당토 않는 이 진리를 믿는 자들이 회개한 자들이에요. 이게 믿어진다고요. 그래서 이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성도,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천국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마태복음 3장 2절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마태복음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이 설교를 쭉 들으셨다 그러면 이 질문을 여러분이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회개가 먼저일까요? 천국이 임하는 것이 먼저일까요? 이 말씀에 보면 회개가 먼저입니까? 천국이 먼저입니까? 애매하죠? 근데 잘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까이 왔느니라가 어떤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고요? 완료형이라고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천국이 이미 먼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내게 와지는 것이 아니고요. 별거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천국은 와 있어요. 이 땅 가운데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와 있어요. 지금까지 천국이 누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는 회개함으로 천국을 누린 사람이 있고요. 회개하지 않음으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의 그 진정한 뉘앙스는 뭐냐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말은 네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천국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천국은 이미 와 있어. 그러니까 너는 회개해야 돼.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는 빨리 회개해서 그 임박한 천국을 누려야 돼. 왜 천국 누리지 못하니? 그런 뉘앙스가 깔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미 임해져 있는 이 천국 가운데에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라요. 혹시 그런 마음이 없는 분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 하나님 믿고 싶어요. 예수님 믿고 싶어요. 정말 저렇게 말하는 그 천국이 무엇인지, 저렇게 말하는 회개가 무엇인지, 저렇게 말하는 진리가 무엇인지 나 알고 싶어요. 나 예수님 믿고 싶어요. 그래서 나도 이 바벨탑과 같은 세상의 문화가 꽉 잡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평안하길 원하고, 하나님 때문에 괴롭지만 기뻐하길 원하고, 하나님 때문에 슬프지만 내가 참 기쁨을 바랄 수 있는 그 삶을 살길 원해요.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 한 가지 편지를 읽어드릴게요. 이 편지는 작년 오클랜드에서 암으로 소천한 한 자매가 기록한 편지입니다. 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알기에 담임 목사님과 교제하다가 전에 받은 그러한 편지 내용입니다. 조금 길지만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개념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큰 고모께, 큰 고모 안녕하세요. 저는 예인이에요. 잘 지내고 계신가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다가왔네요. 이 성탄절 카드가 마지막 카드라고 생각하니 슬프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때가 되어서 데려가시는 것일 테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먼저 천국에 가서 큰 고모 기다리면서 즐겁게 지내고 있을게요. 그동안 큰 고모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바래요. 그리고 큰 고모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시길 바래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일, 이게 제가 살면서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큰 고모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말, 저의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그동안의 내 죄를 용서받는 것과 영원한 생명, 천국 소망을 얻는 것 말고도 예수님을 이 땅에서 나의 친구,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얻게 되는 큰 축복이 있어요. 그 전지전능한 신을 나의 아버지 친구로 뒀다는 그 사실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힘과 위로가 되었어요. 나의 모든 상황, 나의 모든 아픔을 아시는 분께 기도하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도 다 털어놓을 수 있고 또 성경 속에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시고 내 마음을 치유하시는 말씀들도 주시거든요. 큰 고모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이런 큰 축복들을 누리며 살길 바라고 항상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삶, 죽음이 두렵지 않는 삶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시길 바라요. 일부 혹은 대다수의 성숙하지 못한 기독교인들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게 꺼려지신다면 제가 대신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살면서 누군가에게 아직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던 그런 크리스찬의 모습이었을 수 있고, 또 교회에는 사실 다 죄인이었고 아픈 사람들이었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 사람들이 기대에는 아직 못 미치는 미성숙함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배워가며 성숙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교회 가시면 예수님과 항상 함께 거리려고 노력하는 성숙한 크리스찬들도 많이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교회 식구들과 함께하는 교제 속의 즐거움도 제가 누렸던 것처럼 큰 거 뭐도 꼭 누릴 수 있길 바래요. 항상 건강하시고 겨울 감기 조심하시고 즐거운 성탄절 보내세요. 그리고 곧 다가오는 2017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이 편지를 전해 받고 읽으면서 이 예인 자매가 경험했던 천국이 그대로 느껴지는 것을 전 경험했습니다. 암 때문에 죽음에 임박해 있고 죽음 직전에 쓴 편지라 그러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이 경험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천국의 삶을 믿지 못하는 가족에게 또 친지에게 그대로 전해주고 있는 이 자매의 모습. 먼저 가지만 남아있는 가족이 그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매의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한 사람만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암이 힘들죠. 죽음이 어렵죠. 우리 현실이 아프죠. 그러면 그것보다도 그것을 상세하고 남음이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인 거죠. 주님이 다스리는 삶,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는 삶. 제가 한 가지만 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두 자매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유학생 자매들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두 자매가 함께 모여서 사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작년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반대했죠. 저 또한 반대를 했었어요. 근데 이 두 자매가 유학생 신분으로서 함께 모여서 자녀를 키우면서 함께 사는 것, 제가 들었기로는 해밀턴에서 한 번도 이것이 잘된 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민사회에서 다른 가정이. 근데 벌써 거의 1년이 다 돼가는데 참 귀한 가정으로 서 있어요. 함께 거기서 목장으로 모이고 함께 거기서 기도도 하고 나눔도 하고. 물론 어려움이 있죠. 자녀들 문제 때문에 부딪힘이 있죠. 여러분, 부모보다 더 큰 게 누굽니까? 자녀죠. 자녀의 문제는 부모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죠. 어려움이 있지만 그 속에서 기도하며 감당하며 끝까지 감당하고 있는, 잘 감당하고 있는 모습. 우리 교회 성도님이세요.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그분께 부탁했어요. 같이 모였을 때 예배드리면서 제발 부탁이지만 해밀턴에서 전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해밀턴에서 한 번도 성공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 두 분이 정말 성도의 삶, 천국의 삶을 보여주셔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런 가정이 있었어. 이런 유학생 엄마들이 있었어. 이런 회복과 기쁨을 경험했던 가정이 있었어. 잘 성장하는 모습에 너무나도 감사해요. 전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우리 교회 모든 목장 가운데 있기를, 우리 교회 모든 가정 가운데 있기를, 더불어서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나의 마음들을 내려놓으시고 주님을 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 세상의 문화, 세상의 그런 이야기들 다 내려놓으십시오. 진리를 좀 보길 원합니다. 왜 내가 이 땅에 있는지,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는지, 왜 인간은 이렇게 살아가는지, 그 창조주를 바라보시고 성경을 보시면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